착한 널 아프게 했던 매눈물 흘리게 했던 나라는 사람은 cold 저 멀리 gone 시간이 필요해 난 시간이 필요해 난만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을 기억해 You are so beautiful, beautiful Wonderful, wonderful 시간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yeah. 눈 피우는 그대 두고 run, run, run 내게 사랑이란 장미가 아닌 건, 건, 건 하지만 이대로 널 두고 널 바라보는 게 그저 난 너무 행복해 하지만 널 잃을까봐 떠나갈까봐 Cause love is dangerous, dangerous And it's killing, killing 시간이 필요해 난 지금 불안해 yeah.